초계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초계 골든팝스 이광용입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언제적부터인지 모르지만 10월의 마지막 밤, 바로 오늘은 저에게 추억을 생각하는 그런 밤이 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낭만과 순수, 그리고 좌충우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월의 마지막 밤인 오늘 밤 이 순간이 되면 매년 어김없이 그때를 생각하고 깊은 상념에 빠지곤 합니다. 상념에 빠지게 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는 사랑이라 불리었던 이성 간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50평생 나만이 간직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솔하게 방송을 이어갈까 합니다. 7, 80년대를 젊은 세대로 살았던 평범한 사람의 일기장을 무심코 보셨다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양해를 구해봅니다. 방송 내용이 너무 개인적인 말입니다. 오늘 초기 골든팝스 첫 곡은 어쩌면 오늘 이런 방송을 하게끔 한 노래가 아닌가 합니다.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과 함께 골든팝스 10월의 마지막 방 문을 열어봅니다. 저희 어머님, 아들 셋만 바라보시고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직도 우린 받기만 하지 제대로 효도 한번 사실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효도가 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남들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 당신에게 했었어도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임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행복을 주신 Mother of Mine,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를 우리에게 언제나 알려줍니다. 지미 오스먼드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Mother of Mine. Mother of mine, you gave to me all of my life to do as I please. I owe everything I have to you, mother, sweet mother of mine. Mother, "첫사랑"이라 한다면 중고등학교 때 사귀는 것이 꼭 첫사랑이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에게는 풋풋한 첫사랑이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희 형님들의 썸씽이 마치 제 첫사랑인 것처럼 오버랩되곤 합니다. 국민학생일 때 저희 큰형님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참하게 생겼지만 어딘지 조금은 울상으로 보이는 동네 누나와 형이 자주 만나곤 했었는데, 바로 윗형과 저, 그렇게 넷이 뿔장이라 불리우는 수영장에 한 8월 15일경쯤에 형 간 적이 있었는데, 형과 그 누나가 물장난을 치며 노는 걸 보고 야, 이런 게 사랑인가? 하고 처음 그 사랑의 의미를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그 누님에 대해 형에게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형님의 마음에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간혹 품곤 했었습니다. 스키더 데비스가 70년대 그 여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썸머송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왜 두 사람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의 바로 위 형이 저와 두 살 터울인데 또 역시 같은 동네에 살았던 누나와 그 누나의 남동생이 또 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와 저희 둘째 형, 바로 윗 형인데 그 둘이 국민학교 때부터 반장 부반장을 같이 하며 둘이 아주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둘 다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인데 서울로 이사 간 누나를 데리고 집에 같이 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형이 이 누나와 사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또 결혼까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혼자 한 적이 있었는데 둘이 사귀진 않더라고요. 그땐 형이 너무 잘 나갔나 봅니다. Only Yesterday, 카펜터스의 노래와 함께 감추어졌던 일기장을 들추어 봅니다.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1학년 겨울 때 만나 한 2년간 정말 파란만장한 사귐을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도 그녀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추억의 파편이 남아있는 가장 아쉬움도 컸고 허탈하게 되었던 저의 첫 번째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생만 되면 의대를 제외하고는 책 첫 장 머리조차 제대로 공부하지 않던 그런 상하트의 분위기였잖아요. 툭하면은 데모로 휴강하던 시절, 그녀와 농구 말고는 대학 시절이 생각나질 않았을 정도였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자식들에게는 아주 무관심 코드로 일평생을 지내신 분인데 어느 날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저를 끌고 오실 정도로 완강히 사귐 그 자체를 반대하셨는데요. 이러니 우리 둘의 사랑이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파란만장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여학생이 좋아했던 엘비스의 Wonder of You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친구 동생이 좀 놀던 친구인데 포장마차에서 여자친구와 소주를 마시다 그 동생 친구들 두 명에게 집단으로 난타당해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서에도 하룻밤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른 아침 제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오셔 저를 친구에게 아무 말 없이 건네주고 집에 가셨던 일, 한쪽 눈이 밤탱이가 된 제 얼굴을 보고 깔깔 웃으며 자기 집으로 들어간 친구, 군에서 휴가를 나온 형이 그놈들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그 집을 찾아갔던 일, 어려서 그랬는지 그녀와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이유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차츰 그녀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그녀는 내 여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녀하면 생각나는 노래 조다스 프리스트의 Before the Dawn인데요. 얼마 전 초기 골든팝스 친구 편에서 제 친구가 술만 먹으면은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이 노래가 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다스 프리스트입니다. Before the Dawn. Whisper in your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졸업 후 군에 입대 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집에서 떨어지게 되고 혼자가 되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삶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그리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집안에서 음양으로 도움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군 생활이 참 지긋지긋했는데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그런대로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군 생활이라는 게 이 완전 군장에 10km 구보를 1시간 내에 돌파해야 되는 거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었는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또 하나는 2박 3일간의 200km 행군 이것이 아주 힘들었던 것 같은데 특히 보통 군 생활을 하시면은 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보통 이제 200km 행군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운이 없어서 운이 없는 건지 좀 더 체력을 보강하라고 그랬는지 한 다섯 내지 여섯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200km 행군을 했는데 2박 3일간 자고 먹고 그 다음은 무조건 행군인데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른 아침에 이슬을 맞으면서 행군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좀 묘한데 그때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 등교하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는 행군을 하고 또 그들은 학교를 가고 뭐 이런 광경을 볼 때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그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학생들을 보고 또 그 아침 이슬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른 아침에 아침 이슬을 보면은 그때 군 생활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은 모두 다 영웅이고 시간 가는 줄 정말 모르잖아요. 얼른 음악이나 들어야겠습니다. Soldier of Fortune, Deep Purple입니다. June. Yes, I'll always be a soldier of fortune.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큰 형수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집안에서 처음 보는 손주라 아들인지 딸인지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군대 상황실에서 일반 전화가 걸려왔던 걸로 기억되는데 딸이라는 말에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래서 가끔 다 큰 우리 큰 조카를 볼 때마다 아직까지도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건 우리 둘째 딸이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 때도 느꼈는데요. 어머님과 제가 동시에 느꼈던 그리고 한동안 우리 둘째 딸에 정도 안 갈 정도로 그런 감정이 오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딸이나 아들이나 사실 똑같은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 소식을 듣고 몇 주 후에 마포에 살던 형네 집에 가서 갓 태어난 어린 조카를 보는데 우리 형제들의 첫 번째 자식이라서 그런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냥 마냥 좋았던 기억도 납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안아주고 싶은 그런 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대학이 한 달 전에 회사에 입사가 돼서 회사를 출근하게 됐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 형들이 모두 이제 장가를 가고 뭐 그래서 다음은 내 차례인데 하며 손도 보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만남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데요. 동료분 한 분이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을 소개시켜줘 드디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저에겐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When a man loves a woman, Percy Sledge입니다. 지금도 이분을 생각하면 어디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데 노는 물이 좀 달라서였는지 지금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번 헤어진 후 6개월 정도 공백 기간을 갔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제가 아마 교회로 찾아가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 집에도 오고 그분 집에도 가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서로의 얘기도 오가곤 했을 정도니까요. 결혼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제가 마지막 순간에 덜컹 겁이 좀 나더라고요.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가려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성공 가도를 걸어야 되는데 통 그럴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그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운명이겠죠. 랜디 바노우먼입니다. When I Need You Most.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온 게 1994년인데 이게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탄 거이기도 해서 그런지 아주 인상도 많이 남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 여기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그때는 들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우리 국민들이 이곳으로 처음 이민 오게 되는 소위 이민 1세대라 불리우는 그 시기 전후였는데요. 그때 제가 한 달간 갓 이민 오신 분 집에서 하숙을 했었는데 김치를 담글 때 우리나라 그 배추가 없어가지고 중국 배추로 김치를 담가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때 양털 이불 사고 세컨핸드에서 값싼 옷들과 가방 정말 한아름 사가지고 그 친구에게 선물하는데 헤어진 후 귀신같이 양털 이불 등 값나가는 건 돌려주고 세컨핸드에서 산 아주 싸구려 물건들은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녀와 결혼을 만약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추억이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검색 기능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몇 명의 자식들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억은 추억으로 끝내야 지나간 좋은 시절을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할 염두도 나지 않습니다. 시스터 액트 영화에서 노래 골라봤습니다. 오 해피데이. 여러분, 조용필 씨 노래 중에 큐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자기를 생각하라고 하던 말이 기억납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체는 끝이 났다. 우리의 사랑은 모두 끝났다. 램프가 켜져 있는 작은 차집에서 나 홀로 우리의 추억을 태워버렸다. 버리던 날 그날은 나도 술잔도 함께 울었다. 이어지는 노래는 패티김 씨의 음성으로 먼지가 낀 저의 청춘 앨범을 꺼내 본 사진들을 다시 덮고 그 자리에 되돌려 놓습니다. 패트김 씨입니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초계 골든팝스 작별을 구할 시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어설픈 감상에 젖어 남몰래 저만이 간직했던, 그래서 와이프에게조차 얘기하지 않았던 감정을 외부로 내보이지 않겠다며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리 될 줄 알았는데 어째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마음속에서 사장될 것 같아 오늘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로 골든팝스 꾸며봤습니다. 주책임은 주책이었고요. 어쨌든 반백의 나이를 넘겼지만 사랑이라 불리우는 불씨가 아직도 가슴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그 무엇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라는 한마디 가사 때문에 10월의 마지막 밤은 상심의 밤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상실의 시대라는 책이 생각나는 건 그 때문이겠죠. 추계 골든팝스는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밤 9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ogether we've climbed hills and trees, learned of love and ABC, skinned our hearts and skinned our knees. Goodbye my friend,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Now that the spring is in the air, pretty girls are everywhere. Think of me and I'll be ther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hills that we climbed were just seasons out of time. Goodbye, Papa, please pray for me. I was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You tried to teach me right from wrong. Too much wine and too much song. Wonder how I got along. Goodbye, Papa,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Now that the spring is in the air, little children everywhere, when you see them I'll be ther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wine and the song, like the seasons have all gon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Michelle, my little one, you gave me love and helped me find the sun. And every time that I was down, you would always come around and get my feet back on the ground. Goodbye, Michelle, it's hard to die.